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고 또 추절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블라스페미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성모독이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냥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봐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늘 약하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찬양에도 있듯이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건강하지 못하나 그런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묵상하면 굉장히 스스로 은혜가 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죽어도 되고 시험당해도 되고 그냥 버림받아도 된다 생각하면 분노하기 시작하죠. 누가? 왜? 나를? 뭐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생각하죠. 우리가 멋있다, 좋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오 브리넬리, 내 사랑, 내 집은 여기지. 우리 집은 스위스랜드 맑은 호숫가. 스위스의 툰제, 브리엔츠제, 또 무슨 제가 있죠? 루체른 호수. 다 멋있는데 왜 멋있을까요? 예, 우리 신혼부부인, 예, 우리 강문기 목사님밖에 안 보는데 신혼부부인 분들, 예, 보세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아, 옆에 신혼인 짝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별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별을 해가지고 그 호숫가 앞에 섰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오히려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좋다, 뭐 말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그 말은 틀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전에 가봐야 될 것이에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 봐요, 팍 들으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이죠. 그 연약한 사람이 없는 유토피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줄기세포, 옛날에 약간 거짓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믿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줄기세포가 마음대로 맞춤형으로 된다면 우리가 암도 극복하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학이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예, 우리 기억도 조작해가지고 말이에요. 성격적으로나 나쁜 기억이나 이런 것들 딱 병원 한번 들어가면 싹 지워주고요. 얼마치 지워드릴까요? 그러면 한 10만 원어치 지워주세요. 예, 그러면 오케이, 15살 때 기억부터 나쁜 기억 골라서 지워드립니다. 혹은 디렉토리로 쫙 구별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예, 일단 부정한 관계 기억 싹 지워주세요. 예. 그 다음에 돈 빌린 거, 꾼 거 기억 다 지워주세요. 제가 미워했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기억 다 지워주세요. 예,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겠죠?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상태에 가면 굉장히 상당히 평화로워집니다. 저희 어머님도 일단 기억을 잃으시고 나니까 굉장히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하죠. 나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은 기억은 남아 계시니까 찬양도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별로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많이 없으셔요. 물론 치매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막 험한 얘기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쁜 기억이 좀 지워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조속히 치매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원하시지 않죠. 내가 좀 못된 대로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못된 여러분 좀 못됐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있더라도 그냥 기억이 있는 편이 낫죠. 예, 좀 뭐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아니면 어디 뭐 태국, 알래스카, 로키 산맥 그 멋있는 데 다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승들끼리 짝짓기나 하고 서로 으앙 하면 목소리 큰 놈이 으앙 하면 나머지는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우리는 그런 관계는 적어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온전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그들의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요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가 뭐 엑스맨 스파이더맨은 여기서 나가고 엑스맨은 아무 데서나 나가죠. 예, 뭐 이것도 나가고 막 이것도 나가고.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지브랄타 해협을 손으로 밀어내는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고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면서 가장 오직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구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이 확 이해가 되죠.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아도요.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귀조차 기억 짐작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서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이라고 말해요. 그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를 자신을 신처럼 위하면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서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답을 주셨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에? 아니 집 한 채도 안 주고 축복이라고? 에? 내 인생에 집 한 채도 안 주고 너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 한 채 있어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 우리 자식 잘 되는 거나 보고서 얘기하자고 우리. 그리고 뭐 예수 믿고 복받고 뭐 간증이 있고 그 나중에 좀 두고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말을 다 들으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오디언스의 반응이 전혀 없이.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인 김효생 목사님, 우리 교회도 두 번 오셨었는데, 예, 어머니가 미국 분이고 아버지는 김정환 목사님이고, 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절반은 미국피,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답지 않게 쾌활하고 또 친절하고 유쾌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예. 저희 교회 오셨다가 설교하고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인사를 하시는, 예,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설교 들으러 오세요. 예. 그 다음 주엔 제가 설교하거든요. 굉장히 야 나도 다른 교회 가면 저렇게 인사해야지. 근데 제 얼굴에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카톡, 예, 프로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audience of one, 한 사람의 청중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예, 그 카톡 들어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청중.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청중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대제사장 이야기를 들었지만 블라스페미 별로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별로 귀에 담기지 않았어요. 왜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고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뭐예요?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구약시대 광야 백성은 차라리 낫어. 네?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있었지 말이야.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도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없이 예수님은 이제 죽어버린다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나 그들이 보고 싶어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속내는, 예수님이 보리라고 하신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의 광야 백성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늘 나그네였습니다. 인생 나그네예요. 저희도 나그네죠. 네? 여기 나그네 아니신 분 계세요? 다 나그네죠. 네. 나그네는 늘 뭐가 걱정이에요? 네,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잠잘 곳이 걱정입니다. 잠잘 곳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이 잠자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사도 많이 했고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잠자리를 잘 대접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돼요.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짜장면을 먹든 집에서 비빔밥을 비벼주든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주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잠자리가 호사스러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좀 안정되고 정결하고 그리고 좀 성의가 있는 잠자리가 주어지면 일단 마음이 놓여요. 물론 단기 선교 가면 막잘 겁니다. 그러려고 가니까. 나그네의 습성이에요. 나그네의 습성. 그들은 언제나 그런 위협을 받았고 생존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안정된 먹거리, 그리고 철을 따라 추위에 또 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이불거리, 그리고 발벗고 머리 놓일 잠자리, 생존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그게 안 되네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나그네 된 삶에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언제쯤에야 우리는 한 군데다가 호적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쯤입니까? 그들이 묻는 그 속내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끝까지 살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게 될까요? 그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소원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 앞으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생존과 평안을 계속해서 그들은 바랐지만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똑같아요. 생존과 평안인데 이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요즘에 필요한 건 뭘까요?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커넥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소록을 모읍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드 하나하나에다가 자기가 있던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놓으셨다고 해요. 네. 커넥션이 생명이에요. 좋은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관계가, 관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존과 평안을 위한 컨트롤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한지 저는 이런 부분에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고 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열심히 또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 디아스포라 목회를 저 아래쪽에서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 수술을 두 번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생존이 어렵다 그렇게 판정이 났고 두 번째인가 수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제가 한마음께 목회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게스트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예, 퇴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리 퇴원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뭐 몸이 말이 아니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든데 뭐 부축을 받아가지고 휠체어 앉아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고 그분은 나와서 축도만 하셨어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이제 인사말을 몇 마디 하시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또 뒤에서 막 울고 뭐 성도들은 그냥 침울하게 듣고 있는데 그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마 20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적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들을 자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아마 한 3년, 4년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목회자는 뭐 우리 교육기관 하는 파트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그때는 40일 특세를 두 번 했어요. 사순절에 40일 특세하고 가을에 40일 특세하고 또 그 외에도 특세 몇 번 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했고요. 또 신방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한 3년, 4년을 지나는데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 이제 신방할 때 다니고 그렇게 다니다가 한국을 제가 처음으로 갔다 오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을 가서 짧게 있었죠. 짧게 있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갑자기 저는 뭐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뭐 성도들하고 사적인 관계도 갖지 않는데 이렇게 오는데 교인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오면서 너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어디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에서 짐 내리고 바로 그리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기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교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뻐해 주리라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약간 온도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너무들 쿨하신 거예요. 예,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뭐 저보고 예민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사역자들이 있는 어떤 피해의식의 일단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의 유치함과 믿음 없음을 막 속으로 꾸짖었습니다. 신앙적인 커넥션, 그것은 아마도 어디까지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제 자신이 종종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들에게나 뭐 좀 섭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오버해가지고 과잉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속으로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바랬을 거예요. 뭔가 확실한 커넥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장 생존과 평안을 위해서 뭔가 보장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도모합니다. 디아스포라에 있지만 그런 조직과 모임들에게서 자꾸 요청을 받아요. 이게 뭐를 위해서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공동의 목적이라는 관심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커넥션만이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는 뭐죠? 어린 시절에는 빨리 자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숙제 검사해 받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월말에는 시험 보고 기말에 시험 보고 방학 되면 방학 숙제 내야 되고 네. 그 성장통 봄이 되면 봄을 타야 되는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 좀 자유하고 근심 없는 삶이 오지 않을까.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내 집도 가꾸고 파트너도 만나고 직업의 만족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 수 있겠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입으로는 물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얘기하지만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바나나가 한국에서 정말 비쌌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가 올해 결혼이 30주년인데 30년 전 10월 어느 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기 힘들다던 제주도로 신혼여행, 아니 아무나 가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바나나를 거기서 이제 재배해서 팔잖아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바나나 이거 한 송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위가 뭐예요? 몰라요? 한 송이. 한 괴짝은 아니고 한 송이. 그게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바나나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선물로 바나나 하나를 샀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상자에 포장해가지고요. 어머니 갖다 드리니까 이 비싼 거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30년 전에 2만 5천 원이면 싼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나나가 수입됐습니다. 정말 싸졌어요. 예, 종로 행길가에 가면은 좌판에 먼지 쌓인 바나나들이 수없이 놓여져 있었고 500원만 줘도 그때 하여튼 한 개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네, 500원 주면 한 개 이상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Wunsch is erfüllt. 뭐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였어요. 우리는 뭐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지나고 나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집 있으면 좋겠다. 집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 우리가 앞으로 보고 싶은 것은 뭘까요? 글쎄요. 우리가 사실은 보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결국은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녀로 인해서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 잘 키웠느냐고, 정말 만족하느냐고. 글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가 좋은 부모였느냐고, 만족스럽냐고. 몇 사람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떼어주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들은 계속 나그네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리라. 뭐를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안전한 집을 보려고 했죠. 자유와 평안과 생존의 안정을 보려고 했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보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오죠? 우리들의 소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은 없었고 우리에게 만족은 없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보다 피 묻은 손을 내어주신,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떠났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삶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이에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다가 보이지 않고 가리워져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아니 내 자신에게서 내가 원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미저리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험한 지경으로 몰아세워서 억지로 나를 봐, 나를 바라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이길 수 없는 세월,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3일 동안에도 분명합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우리는 3일 동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요. 어떤 저주를 할지 모르고요. 어떤 죄 가운데 빠질지 몰라요. 그때에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 구름 타고 너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슈바이처의 생가에도 그가 박사학위가 4개, 9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갔습니까? 돋보기 하나, 성경책 하나, 나머지는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원했지만 나중에는 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다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집도 필요 없어요. 저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예?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약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 믿음을 구한 내게 믿음의 주님이,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 응답을 구한 내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리고도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습니다. 너희가 보리라. 주님, 이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너희가 보리라. 네? 뭐에 그래 실망했다고.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 남은 것도 없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그 미련함을 넘고 바로 그 하늘 구름 너머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너희가 보리라.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보리라.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나그네의 인생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